나는 그리운 내 고향 꿈길에 보여 샘솟는 추억이 작년 어제만 같아라 홀로 떠나던 그날 새벽길에 나를 울어준 뻐꾸기 살꽝이 알을 품던 솔밭길도 눈에 보일 듯 하여라 사무치게 정다운 사람들이지만 오랜 세월을 타향 바람 속에 홀로 헤매던 마음이 꿈길을 따라가고 고향은 작년 멀리만 하여라 사무치게 그리운 고향 정다운 사람들